또 어느 날 주말은 그 스티븐 바람이 주안이거든요. 그러니까 스티븐 보냈을 때 바람이 그냥 다 가까운 곳으로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스티븐 보니까 가까운 곳으로 그 구별을 보냈으면 그 풍량을 사용하여 스티븐이 보내는 거예요. 그러면은 지금 오늘 같이 지역에 풍선을 갖다 날렸는데 그게 북한 어느 지역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? 그러니까 문은 그냥 가려져 가깝게 되면 나쁜 그 지역까지 가